No, yo, she could get more out on the right ball. Gucci Louis feel like Supreme Sucking Bapo. No, yeah, but he got tada be up taco. Now I got you shopping, got a young tongue got go.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okay. Adidas 정장 매장에 나타나서 모든 옷이 공짜 S1처럼 살 빼고 여자 사이즈 핫핑 입고 블랙핑 백에서 미니멀리스 플러스 밀리터리 감성 사령병 no 정신병이 함정 말 조심해 너 그러다가 까여 욕 먹으면 그냥 노창처럼 사라져 They say fashion is a statement, ay, ay, ay. Victoria's Secret told me I made it, ay, ay. Coffeeshop 알바 생차딜로 가온다. 둘 다 내게 말하지, Swiss Chocola. James 김모 씨모 뜯는 말은 김모지. 한동 구치소 도끼를 준비 중인 길이. 나머지 살도 찌면 망할 거야, 짐 TP. 이제는 새로운 고분 패션 중 김밀리.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Gucci Louis feel like Supreme Sucking Bapo 너의 아부키가 타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sugar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sugar F-L-A-A She's the one, she's the man 말하면서 리머리 소리야 Wake up, VVS 긴 팔을 입어 해가 쨍쨍 얼음 넣어 더 페이트 얼음 박은 손 땀에 감기 거듭 I be flexing 딴 나라 일갈 붙었죠 They call me 딴 따라 앞성공한 부조소 슈팅 슈팅 근데 데이트 할 땐 자제줘 슈팅 슈팅 길거리 내 노래 봄이 반 여름은 더 뜨겁네 작년보다 내게 돈을 써도 돈이 벌려 계속 텐진에서 도쿄 사카 다시 텐진 대체 몇 번 사거냐고 빈길 기엔 에어파 오닉 플레인 실크 보이스 매 사랑하는 너도 같이 인터넷 볼 시간 넘쳐 Yo, summer gonna be alright 내 옆으로 와서 앉아 나의 꽃병 풀린 boyfriend의 더블론이 안전 따위는 모장 양주 눈 똑바로 뜬 채로 아이코피에 떠 솔가나 코시에쯤 나온 go go go non stop 지난 여름에도 이어서 난 식잖아 날 위로 올렸던 소리 무슨 소리 이는 연결고리 몇 차례 굳은 소리 폭개비가 주름 내리고 해시태 우리 누리꺼 다시 대치를 발을 주고 땡기 accelerator 작게 내게 6개월 말아줘 전 국구를 돌아 10억이니 많이 떠 겨울이 크리스마스는 좋은 섬에서 걱정하지 못 잡히게는 더 많이 써 그냥 못 퉁쳤어 7단의 영과 두세 번의 여름을 딴 건 필요도 없어 다시 돌아오는 엔 다른 눈물치도 그냥 뭐 퉁칠 수가 없어 이 사계절이 돌아도 너 못 뛰겠지름 그냥 너도 그때쯤에 가서 급자리게 나만 주는 것만 너로 감사를 너의 옷이 그게 뭐야 얼른 갈아입어 Gucci Louis feel like Supreme 섞은 바보 너의 아부키가 타답이 없다고 나랑 같이 쇼핑 가자 용돈 갖고 와 You're a man, okay You're a man, sugar